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9월 세 번째 화요일, 그러니까 9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평화의 날입니다. 한국 걸스카우트 연맹이 이 세계 평화의 날을 기념하면서 We can change the world.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주제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100가지의 실천 사항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100가지 실천 사항. 첫 번째, 안 입는 교복, 제복, 옷 등은 후배에게 물려준다. 여섯 번째, 우리 농산물을 먹는다. 여덟 번째,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서른한 번째, 충동 구매를 하지 않는다. 쉰세 번째, 화장지보다는 손수건을 사용한다. 쉰여섯 번째, 걷자. 일흔여덟 번째, 엘리베이터의 닫힘 스위치를 누르지 않는다. 아흔여섯 번째,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진다. 백 번째, 항상 준비한다. 이래서 세상이 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화 백야 중에서 Say You, Say Me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강원도 강릉 지변동의 김진우 씨 잘 들으셨죠?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의 이희선 양 친한 친구 주원이의 19번째 생일이라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더욱더 큰 우정을 키워나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이텔의 박은수 씨도 같은 반 효준이와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 희선양과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FM 영화음악에서 가을맞이 영화 시사회 아마 목을 쑥 빼고 기다리실 텐데요. 자, 깐느에서 대상을 받은 제인 캠피온 감독의 피아노입니다. 시사회장에서 직접 시사권을 배부한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영화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극장 측에서는 주민등록증과 학생증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만 즉 대학생 이상인 분들에게만 시사권을 드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을 가지시고 배부날인 오는 20일, 23일 이 극장 강남에 있는 서울 강남에 있는 그랑프리 극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20일, 23일 이틀간 오전 11시부터 하루 150명에게 두 장씩 선착순으로 시사권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300명께 600장을 드리는 셈이 되겠죠. 시사일은 24일 7시 반 장소 서울 강남 그랑프리 극장입니다. 대구 수성구 중동에서 김은주 씨 너무너무 예쁜 카드를 받았어요. 아주 향기롭게 나는 카드인데요. 김은주 씨께 다음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미지와의 주 중에서 일본의 신디사이저 연주가죠. 도미타의 연주로 들어보는 테마입니다.

지난 여름 전 세계 영화 팬들을 공룡 신드롬에 빠져들게 했던 주라기 공원을 제치고 개봉하자마자 미국 전역에서 흥행 1위를 차지했던 영화죠. 시드니 폴락 감독의 야망의 함정, The Form 중에서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음악은 하바나에서 폴락 감독과 호흡을 맞춘 데이브 그루신이 맡았는데요. 방금 들으신 이 재즈풍의 피아노 곡이 흐르면서 영화는 시작됩니다. 하버드 법대를 졸업 예정인 미치는 워낙 성적이 우수해서 많은 회사들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습니다. 그 중에 멤피스에 위치한 밴디니 램버트와 로크라는 작은 법률회사는 미치에게 놀라운 조건을 제시하죠. 연봉 9만 6천 달러의 고급 주택 그리고 벤츠 자가용. 미치와 아내 에비는 망설일 이유가 없죠. 입사하자마자 직속 상관인 에버리는 미치에게 엄청난 양의 일을 맡깁니다. 실력만큼이나 야망도 큰 변호사 미치는 신이 나서 일에 몰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치는 이 회사에서 일하던 변호사 4명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FBI가 그에게 접근합니다. 그 와중에 미치의 부탁으로 죽은 변호사들을 뒷조사하던 사립탐정 에디도 살해당하고요. 회사가 사무실과 집 모두를 도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미치.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젊음을 바쳐서 일하고 있는 이 회사가 마피아 조직의 불법 자금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라는 그 점입니다. 미치는 선택을 강요당합니다. 변호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회사의 기밀 서류와 자신의 고객인 마피아의 비밀을 FBI에게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마피아의 일당이 되어 엄청난 보수에 만족하는 범법자로 남을 것인가? 하지만 미치는 제3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때부터 미치와 FBI 그리고 거대한 마피아 조직과의 치열한 두뇌 게임이 펼쳐지죠. 주연인 톰 크루즈는 말할 것도 없고요. 원초적 본능의 진 트리플혼,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 조연상을 모두 수상한 경력이 있는 진 해크만, 그리고 모습도 몰라보게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홀리 헌터, 이런 조연급 연기자들의 연기가 영화를 수준 높게 만듭니다. 영화 시면 어비스에서 주연을 맡았던 에드 해리스 있죠. 얼마 전에 글렌게리 글렌로스에서도 열연을 펼쳤는데요. 에드 해리스 역시 빡빡 깎은 머리로 FBI 수사관 역을 맡고 있습니다. 자, The Form 중에서 M-O-N-E-Y, Money라는 노래 들어보죠. 라일 로베트입니다. If you want that girl, listen son, don't you sit around and cry, because love in this world ain't nothing you can buy. She's got a ruby lips and emerald eyes, she's got diamonds on her mind. If you want that girl, what you need is a M-O-N-E-Y. 호소력 있는 목소리의 재즈 리듬 멋있죠? 라일 로베트가 부르는 The Form 중에서 M-O-N-E-Y, Money였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노익장을 과시한 영화 사선에서 In the Line of Fire입니다. 정말로 노익장을 과시했대요. 스턴트맨도 없이 자신이 직접 연기를 했으니. 자, 이 작품은 버디가드처럼 전직 대통령 경호원이 주인공인데요. 한때 최고의 경호원이었던 프랭크는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이 자기 책임이라는 자책감 때문에 30년 동안이나 마음의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이상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상대방은 프랭크의 아픈 옛 기억을 들추어내더니 현 대통령의 암살 계획을 떠버리죠. 이 전화로 인해서 프랭크는 대통령 경호원으로 다시 자진 복귀합니다. 그리고 후배들의 불신과 질투 속에서 사건의 핵심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다가서지요. 사선에서 이 영화는 제작 당시에 미국 대통령 경호실이 적극 지지했고요. 또 국내 개봉에 앞서서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들도 이 영화를 보고는 한수 배웠다고 하네요. 주연인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상대해서 악역을 펼치는 암살범 역에는 헐리우드의 개성파 연기자 존 말코비츠가 놀라운 연기를 보여주는데요. 그는 위험한 관계, 태양의 제국, 킬링필드 이런 영화들에 출연했었죠. 다 아시죠? 자, 감독은 네버엔딩 스토리, 특전 유보트, 또 가면의 정사로 잘 알려진 볼프강 페테센이 맡았습니다. 영화 사선에서의 메인 타이틀 In the Line of Fire 들어보죠. 이 음악이요. 한번 들어보시고 누구의 음악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영화 사선에서의 메인 타이틀 In the Line of Fire였습니다. 맞추셨습니까? 아, 마음이 열려서요. 제의를 받으면 거절하지 못한다는 영화 음악가 엔니오 모리꼬네의 음악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새 영화는 어윈 윙클러 감독의 밤의 도시 Night and the City입니다. 이 영화는 가수 조우다생의 아버지이자 배우 메리나 메르쿠리의 남편 바로 줄스 다신 감독이 1950년에 감독한 같은 제목의 작품을 리메이크한 것인데요. 영국 런던을 무대로 소외된 젊은이들을 그렸던 줄스 다신의 그 오리지널 밤의 도시는 지금도 필름 누아르의 고전으로 손꼽히고 있죠. 인간의 온갖 욕망과 위선, 거짓이 판을 치는 뉴욕의 뒷골목. 로버트 드니로, 해리는 삼류 변호사입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찾아다니면서 고소하라고 충동질하는 게 그의 주업이죠. 해리는 요즘 전과자인 술집 주인 헬렌, 제시카 레인과 불륜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중년의 두 뉴요커를 주인공으로 해서 영화는 돈을 써서 택시 영업 허가증을 얻으려는 사람, 불우아동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모금을 다니는 가짜 수녀, 또 뒷골목 주먹패, 이렇게 도시의 소외계층들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그려나갑니다. 하지만 감독은 이들을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보기보다는요, 힘없는 소외계층이지만 그들이 가진 생명력, 웃음, 그리고 사람에 대한 애정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어윈 윙클러 감독은 원래 레이징 불, 분노의 주먹과 로키 시리즈를 제작한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연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사회파 감독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로버트 드니로와는 지난해 비공개 Guilty by Suspicion을 선보이기도 했죠. 자, 영화 밤의 도시의 삽입곡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죠. 퀸의 리드싱어 프레디 머큐리의 노래입니다. The Great Pretender. 하이틀의 장영철 씨, 주영 누나와 함께 들으셨습니까? 경기도 한샘아카데미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송경석 씨께도 띄워드린 곡 In the Still of the Night, 메네스리즈 잭슨즈 중에서 Boys to Men의 노래였습니다. 이 잭슨즈는 마이클 잭슨 가족의 일대기를 담은 그런 드라마인데요. 마이클 잭슨의 한국 공연 거부로 지금 온 미국이 시끄럽다면서요. 참 저는 국수주의자는 아닙니다만은 시끄러워야 할 때는 침묵하는 언론을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마찬가지지만요. 여튼 이 미국의 가을은 어른들이 극장 가는 계절이라고 하죠. 액션, 모험물, 속편 이런 영화들이 판을 치는 여름철과는 달리 가을에는 내용이 묵직하고 또 사려 깊은 영화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늦가을이나 겨울 영화들은 오스카상을 비롯해서 각종 영화상을 노리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영화들이 되게 심각하지요. 그런데요, 얼마 전에 아주 흥미있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려면 될 수 있는 대로 연말에 개봉하는 편이 유리하다. 이런 연구 결과예요. 그동안 헐리우드에서는 오스카상 수상 작품은 연말 개봉 영화 중에서 많이 나온다는 소문이 떠돌았는데요. 이번에 플로리다주에 있는 에커드 대학 연구진이 1972년과 77년, 79년, 그리고 85년도 개봉 영화 총 550편을 조사한 결과 이를 사실로 확인한 거죠. 아카데미 회원들은 워낙 기억력이 나빠서 오스카상 후보 지명이 한 해 동안 개봉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 전에 연말에 본 영화에다 추천 투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따라서 9월 전에 개봉된 영화는 연말에 개봉된 영화에 비해서 아카데미 회원들에게 그다지 강렬한 인상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오스카상이 이 연말 개봉 작품들에 많이 몰리는 현상은 이미 그 유명한 평론가 로저 이버트와 진 시스켈이 지적한 바 있는데요. 에커드 대학 연구진은 이런 현상을 이 두 평론가의 이름을 따서 이버 시스크 이펙트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는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 심리학회 학술 회의에 정식으로 보고됐고요. 왜 가을에 사력 있고 무게 있는 영화들이 한꺼번에 개봉되는지 이제 짐작하시겠죠? 그것은 가을이 사색의 계절이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자, 미국 극장가의 여름 수은주를 한껏 치켜올렸던 액션 오락 영화가 엔드 타이틀과 함께 사라져간 스크린에 이제는 다양한 주제, 뛰어난 예술성을 지닌 수작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함께 다가올 명화의 시즌을 기다려보기로 하죠. 지난해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던 영화죠.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Unforgiven 중에서 클라우디아의 테마 들려드립니다. 대전 동구 파남동의 송현대 씨 가족께 띄워드릴게요. 자, 그동안은 아주 짧은 클라우디아의 테마를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엔드 타이틀로 나온 5분짜리 긴 곡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클로드 치아리의 기타 연주로 들으신 러브 스토리의 테마였습니다. 경기도 성남 중원구의 최은경 학생 편지 잘 받아봤습니다. 나중에 은경이 양이 만든 영화가 개봉하면요. 제가 제 1착으로 가서 볼게요. 자, 은경이 양께 다음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아, 참 생일 축하드리고요. 바실리 피츠 감독의 영화 리틀 베라가 비디오로 나왔는데요. 이 영화는 개방정책 이후 자본주의 문화가 밀려들어온 그 혼탁한 소련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주연한 나탈리아 네고다가 언젠가 우리나라에 온 적도 있었는데요. 자, 나탈리아 네고다가 연기한 베라, 그 베라의 테마 들어봅니다. Midnight Star, 블라디미르 마테츠키의 노래입니다. Ночная звезда, положенный срок, нависла над крышей. И пусть ты сейчас, как полюс далек, твой голос я слышу, я слышу. Не просто тебя узнать мне в толпе и сказке. Не сбыться, а что если вдруг сегодня тебе вот так же грустится, грустится? То кружится снег, то лужится в дождь, а ты не звонишь мне даже. Но все-таки ты однажды придешь. Когда же, скажи, ну когда же? А может, любовь на все времена забыла мой адрес. А может, всего минута одна до встречи осталась, осталась. То кружится снег, то лужится в дождь, звонишь мне даже. Но все-таки ты однажды придешь. Когда же, скажи, ну когда же, ну когда же, ну когда же? Ну, когда же? 바실리 피츠르 감독의 리틀 베라 중에서 베라의 테마, 블라디미르 마테츠키가 부른 Midnight Star였습니다. 서울 성북구 정릉 3동의 황국도 씨, 아주 오래 기다리셨죠? 아서의 테마 신청하셨는데요. The Best That You Can Do,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노래인데요. 더들리 무어와 라이자 미넬리가 연기한 아서의 장면을 연상하시면서 이 곡 들어주십시오. 경기도 광명 철산 3동의 최영준 씨께도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홍동식 PD와 저 정은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